잃어버린 기억을 찾아 떠나가 함께했던 추억들 맘에 번져가 너와 처음 만났던 그곳 나 지금 가고 있어 오늘 너를 보면 행복할 것만 같아 꿈만 같아 딱 오늘까지만 나 오늘까지만 또 다짐했지만 어느새 발걸음이 I'll be there 언제든 돌아와줘 I'll be there 처음 만난 그곳에서 기다릴게 너도 가끔 내 생각날 때면 미안해 하지 말고 I'll be there 마음 정리한다면 사진도 지우면 별짓 다 해봤지 찾아서 볼 걸 아는데도 그렇게라도 왜 내가 속았냈어 하지만 또 나는 찾았지 하루도 안 갔지 이 밤이 다가기도 전에 난 다시 네가 생각나 너와 있는 사진만 보고 있지 나 다짐했던 맘들이 무너져가고 멀리 했던 기억이 찾아들어와 너의 흔적 가득한 이곳 또다시 난 여기에 나 오늘까지만 또 다짐했지만 어느새 발걸음이 I'll be there 언제든 돌아와줘 I'll be there 처음 만난 그곳에서 기다릴게 너도 가끔 내 생각날 때면 미안해하지 말고 I'll be there 태양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릴게 절대 미안하지 않아도 돼 네가 하는 모든 게 다 답이 돼 넌 항상 내게 말해 너무 기다리지는 말라고 또 막연하게 기다리는 내게 맘에 조금이라도 걸린다면 내게 와줘 baby 여전히 난 여기 혼자 남아 널 기다리고 있어 너의